lado. Man alkil omne onil to kriyaponun hogopun olgul kriyum mansa inde밤하늘의 장별같이 수많은 사연 꽃은 피고 지고 세월이 가도 그리움은 가슴마다 사무쳐 오네 찾을 길 없네 바람 부는 신장로에 흩어진 낙엽 서러움만 더 하는데 밤이슬에 젖어드는 서글픈 가슴 꽃은 다시 피는 새봄이 와도 그리움은 가슴마다